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러동당의 고지선전에 섞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김정일 우상화와 체제 유지를 위해 저들만의 뉴스 환경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을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공화국의 잘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방송입니다. 오늘도 소위 김정일 장군의 위대성과 인민성이 대서특필된 러동신문과 평양신문을 보셨습니까?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만 강조되고 또 강조되는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외에 달리 들으신 방송은 있습니까? 없다면 그곳 북조선을 탈출해서 대한민국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만들어가는 방송, 자유북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럼 먼저 서울에서 보내는 북녘 소식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북녘 소식 진행의 안유미입니다. 25일 현재 양강도에 체류 중인 김정일이 백두산 지구를 돌아다니며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 방송국의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일은 자신의 생가로 선전되고 있는 백두산 밀령 일대를 시찰하며 햇볕이 잘 들며 아늑한 위치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김정일은 마음에 드는 장소를 발견하면 여기도 좋다 저기도 좋다며 욕심을 냈다고 합니다. 동행했던 수행원들을 통해 이 말을 전해드린 양강도의 고위 간부들 속에서는 건강이 악화된 장군님이 고향에 묘지자로 보러 다니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돌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방중 직후 양강도 시찰에 나선 김정일이 이례적으로 양강도에 오랜 기간 체류하고 있는 것은 천안함 사태에 따른 정치군사적 긴장 국면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양강도 백두산 지구는 최고사령부 최후방기지로서 김정일의 전시전쟁지시소가 마련되어 있는 곳입니다. 한편 북한 매체에 공개된 것처럼 김정일의 시찰 동선이 양강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순이 아니라 거꾸로 함경남도 함경북도 양강도 순으로 일정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김정일의 양강도 현지 시찰 보도를 내보냈고 19일과 20일, 21일에는 함경남북도 시찰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신변 경호상 동선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경호 전략이며 오히려 김정일이 목적지인 양강도로 가는 도중 함경남북도에 대한 전시형 시찰을 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5일 현재까지 김정일의 양강도 체류에 따라 도내 보위보안기관의 비상근무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 보안당국이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정세 긴장을 운운하며 일반 주민들에 대한 여권 발급을 전면 금지시키는 지시를 시군보안부에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보안방송국의 함경북도 회령시 통신원은 보안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4일 보안당국이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남북 간 정세 긴장을 이유로 당분간 일반 주민들의 여권 발급을 중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원은 식량이 부족한 주민들은 중국에 있는 친척들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사채를 빌려 법기관들에 $500가량의 뇌물을 주고 여권 신청을 하고 있다면서 보안당국이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정세 긴장을 언급하며 이미 나온 여권도 주지 않고 언제까지 못 간다는 기한도 정해주지 않은 탓에 빌린 돈의 이자만 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화폐 개혁 이후 주민들의 생활이 크게 열악해진 탓에 중국에 친척이 있는 주민들은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여권 신청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여권 발급 대상 나이를 50세 이상으로 정했고 중국에서 돌아올 때는 김일성 사적지 등을 건설하거나 꾸리는 데 돈을 지원하라는 명목으로 재물을 요구하고 있지만 신청한 지 1년이 넘어야 여권을 받을 수 있어 주민들이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통신원은 사채를 빌려서 친척들에게 줄 선물과 장사 물건을 조금씩 구입한 국경지역 주민들이 이번 보안부 지시로 며칠이면 갈 수 있었던 중국 행이 막혀버려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놓은 물건들을 다시 시장에 내다 팔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통신원은 보안부의 이 같은 지시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군의 움직임 등 내부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 중요한 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월 26일 서해상 남북군사분계선 바로 남쪽에 있는 백령도 근처에서 한국의 대형 초계함인 천안함이 폭발해 침몰한 사건이 최근 북한의 서행으로 밝혀지면서 북한 주민들 속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5일 본 방송국의 함경북도 통신원이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지난 23일 저녁 8시경 언성군에서는 각 인민반별로 인민반 회의를 소집하고 인민반장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남한의 천안함 사건을 언급하면서 남조선 괴뢰 도당들의 황당한 도발로 인하여 6월 1일부터 6월 4일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통신원은 인민반장들이 주민들에게 6월 1일부터 6월 4일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 대처해 긴장되고 준비된 태세로 살아갈 것에 대해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언성군 주민들 속에서 전쟁을 대비하는 인민반 회의가 소집되었다는 소식과 다르게 함경북도 해룡시와 양강도 해산시 주민들 속에서는 이에 대한 그 어떠한 내용 언급이나 회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함경북도 해룡시에 거주하고 있는 최강호 씨는 최근 본 방송국과의 전화통화에서 해룡시에서도 6월 초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내용의 인민반 회의가 열렸는가 라는 물음에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최 씨는 최근 남한의 천안함 사건에 대해 언급하면서 모든 주민들이 긴장 속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당 비서들과 지배인들이 각 기업소들과 인민반들에 알리기는 했지만 6월 초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소리라고 반문했습니다. 본 방송국의 양강도 통신원도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전쟁이 확 일어났으면 좋겠다며 은근히 전쟁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만약 원성지구 주민들 속에서 화달된 6월 1일부터 6월 4일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교육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북한의 전 지역 주민들에게도 전반적으로 화달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양강도 통신원과 해룡시 통신원의 전원은 이것이 사실과 무관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언성군의 인민반들에서 화달되었다는 6월 1일부터 6월 4일 전쟁 가능성은 지역별 특성상 뜬 소문일 확률이 매우 높으나 현재 북한 주민들 속에서 만약의 경우 전쟁을 대비해 긴장되고 전투적인 태세로 생활할 때 대한 주민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4일 본 방송국의 통신원에 따르면 22일 저녁 두 명의 청년이 해룡시 오산덕에 위치한 김종숙 생가의 지푸로 만든 창고 건물에 접근해 불을 붙이려다 순찰을 돌던 보안원들에 의해 발각되어 체포당했다고 합니다. 통신원은 방화는 미수에 그쳤지만 처음 있는 사적 건물 방화 시도여서 북한 당국이 크게 당황해하고 있다며 현재 배후를 색출하기 위해 해룡시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부재중 확인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을 보고받은 김정일이 무조건 배후를 밝혀내라는 지시를 내려 중앙당과 도에서 수사 인력이 파견되는 등 이번 사건으로 해룡시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의 FNK 안유미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유북한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남북 관련 소식입니다. 북조선인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과 북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진행하는 리얼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남한 청년 오주환 씨와 유주영 씨, 그리고 탈북 청년들인 김춘혜 씨, 그리고 오수진 씨, 김나라 씨, 강연옥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간에는 그 남한에 있는 그 찜질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오주환 씨는 찜질방에 자주 가십니까? 예, 친구들과 이렇게 술 한잔씩 하고 나면 가끔 갑니다. 그럼 일주일에 몇 번이나 가세요? 글쎄, 보통 일주일씩은 아니고 말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그 정도는 갑니다. 아, 그럼 어떤 때 주로 가세요? 주로 이제 이렇게 친구들과 만나서 말입니다. 이렇게 소주 한잔씩 하고, 그리고 집에 가기 좀 아쉬울 때 2차 가고, 그리고는 자주 갑니다. 네, 그렇네요. 그럼 그 북한에도 찜질방이 있습니까? 북한에는 찜질방이 없고요. 예. 이제 저는 고향이 평양이라, 평양에는 창강원과 문수원이 있어요. 크게. 근데 창강원과 문수원에는 대중 그 한중탕이 있고, 또 덕탕에 들어가듯이 한중탕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 모이남은 북한에 이제 석탄을 떼서 이제 이렇게 가마를 시뻘겋게 달궈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거나 동복을 뒤집어 쓰고 들어가는 한중탕이 떠 있어요. 아, 그런 게, 여기처럼 찜질방처럼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따로 옷 뒤집어 쓰고 들어간다, 그 말이네요. 다른 분들도 북한에서 찜질방 가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못 가봤어요. 청진 쪽에는 그게 없었나 봐요? 저 살던 곳은 시골이 좀 가까워서요, 일반적으로 대중 목욕탕이라고 그냥 사원하고 나오는 식으로, 찜질방 같은 경우는 상상을 못 해봤어요. 북한에는 그 이런 샤워기라든지 그런 샤워 시설도 부족하지요, 많이 보면. 네, 아마 그렇죠. 예. 김나라 씨는 어떻게, 북한에서 어떻게 목욕을 했습니까? 아, 예,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큰 목욕탕이니까 운동원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제가 함흥에서 살았었는데요. 거기 가게 되면 이제처럼 한중탕이죠. 여기처럼 찜질방이 아니고, 거기는 앞에는 운동원이라고 하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열을 세게 가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거기 들어가서 땀을 쭉 내고 나오면 참 시원하고 또 개운하고 참 좋죠. 아, 북한에도 그런 곳이 있네요. 예, 그러면 그게 아마 2000년 지나서부터 아마 그게 있었을걸요? 아, 2000년 지났어요. 예, 지금은 2000년대에 제가 왔었는데요. 그때 독탕도 있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조금 더. 그리고 이제 80년도 중반, 90년도부터는 평양시에도 이제 한 개 동에 목욕탕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 목욕탕이 이제 석탄 공급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겨울이고 여름이고 찬물로 목욕하면서 이제 덜 욕고 이제 전기로 이렇게 닦아주면 그러면 이제 찬물에 들어가서 목욕하고 그 찜질방에 젖으면 한중탕에 들어가서 땀을 내고 찬물에 들어가서 목욕하게끔 이런 그 목욕탕들이 이제 생겼어요. 예, 맞죠. 그럼 여기 남한에 오셔가지고는 찜질방에 자주 가십니까? 저는 한 주일에 한 번씩 보통 가거든요, 찜질방에. 자주 가시는 편이네요. 네. 오수진 씨는 어때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 아, 자주 가네요. 김나라 씨도 여기 와서 자주 갑니까?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아니, 왜요? 아, 제가요, 집에서 아이를 낳고 집에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애들 좀 큰 다음에 집안이, 가족이 같이 이제 찜질방으로 이제 갈 거예요. 유지영 씨는 한 달에 얼마나 갑니까? 저는 찜질방에는 거의 1년에 손에 꼽아요. 한 서너 번? 저는 목욕탕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렇다고 안 씻는 건 아닌데, 목욕탕 가면, 목욕탕 보통 대한민국에 그 찜질방 생긴 지가 별로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여기도. 제 기억으로는 저 고등학교 때? 한 10년 전? 그쯤부터 이제 찜질방이라는 게 원래 목욕탕은 있었는데, 찜질방 같은 게 많이 생겨난 게 그때부터인데, 거기 이제 찜질방에 그때는 젊었을 때는 한참 애들이 이제 노는 애들이 놀다가 집에 안 들어가고 잘 데가 없으니까 찜질방이 싸니까 찜질방에 가서 자고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지금도 그렇죠? 네, 지금도 그렇죠. 막 불량 학생들. 애들 막 술 마시고 이제 좀 이렇게 노는 아이들. 불량 학생들. 남한 애들, 이제 불량한 애들이 이제 찜질방에 가서 그렇게 막 잠을 자니까 그 부모님들은 이제 애들을, 자기 자식들을 찜질방에 막 못 가게 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가면은 그런 애들 만나가지고 해코지나 갈까봐 그런 것도 있고, 요즘에는 좀 안 그런데 찜질방이 마냥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 찜질방인데 거기서 사고 같은 게 좀 많아요. 예전에 한번 봤는데 뉴스에서 찜질방에서 찜질을 하다가 전기가 어떻게 감전돼서 죽은 사람도 있었고. 아, 그랬었구나. 그리고 왜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그쪽 그런 데 들어갔다가 잘못해서 이제 심장마비로 혈압이 떨어지고. 예, 그런 좀 약간 문제점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북한에는 찜질방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생긴 지가 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 요즘에는 찜질방은 뭐 진짜 어디 멀리 나갔다가 여관비는 너무 비싸니까 찜질방이 있으면 찜질방에서 자고 그래요. 그렇죠. 뭐 요즘 뭐 저도 가끔씩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집에 못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찜질방에 가서 자고 오거든요. 조금 불편은 하지만 아주 개운하고 샤워도 할 수 있고 또 음식도 다 있고 하니까 그 아주 좋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한 번씩 갖고 있죠? 저는 찜질방에 자주 가는 목적이 이제 항상 북한에서도 이제 그 창강원이나 이제 그 문수원에서 이제 항상 이렇게 한중탕에 가서 이제 땀도 내 그런 습관이 있다 보니까 한 주일만 지나면 몸이 좀 무거워요. 그래서 이제 그 찜질방에 가서 땀도 내고 가고 나면 시원한데 또 거기는 이제 여기 북한에는 때밀이가 없잖아요. 그 찜질방에는 이제 때밀이가 있어요. 그래서 때밀이를 하고 이제 약간의 그 간단한 마사지를 받고 나면 몸이 참 개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미에 자주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찜질방의 별미가 그 앉아서 계란 까먹기가 아닙니까? 네. 예, 삶은 계란. 그렇죠. 삶은 계란. 예. 그 영화에서도 자주 나오고 그러죠. 북한에는 그런 거 없죠? 없죠. 가서 계란 까먹고, 예, 음식을. 북한에는 이제 그 창강원이나 문수원에 가면 혹은 이제 뭐 미용 이런 뭐 이발소나 이런 시설도 있고 뭐 청량음료가 있지만 뭐 북한이 요약하다 보니까 청량음료에 가서 원래 그 음료수도 사먹고 아이스크림 사먹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흔하지 않아요. 아이스크림 사 먹으려면 하늘에 별 따기고. 사실 북한에 이제 그 마리나 스님왕정 이제 창강원이나 문수원 같은 데는 일요일 날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을 데려가는데 아침에 5시부터 가서 줄 서야지만이 저녁에 이제 목욕을 하고 올 수가 있어요. 너무 사람이 이제 수혜자가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청량음료,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같은 건 사 먹을 생각도 못 하고 그걸 진짜 하늘에 별 따기에 사 먹으려면. 근데 여기는 그 항터 찜질방에 가면 이제 삶은 계란이라든가 음료수, 각가지 음료수도 있지만은 또 식당이 있잖아요. 식당도 다 있죠. 그렇죠. 네. 예. 참 좋아요, 여기가. 하나의 뭐 문화 공간이죠, 문화 공간. 네, 그렇죠. 그치. 뭐 거기서 네. 영화도 볼 수 있고, 뭐 게임도 놀 수 있고, 또 뭘 할 수 있죠? 그 안에 들어가면? 운동도 할 수 있고, 헬스장도 있잖아요. 네. 안마도 받고. 네. 그렇죠. 뭐 거의 뭐 종합, 뭐랄까, 뭐 휴식 공간. 이 사람 네. 오조환 씨가 얘기한 것처럼 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저는 이제 주로 친구들하고 이제 술을 한 잔 걸치고 가다 보니까 말입니다. 가서 이제 뭐 솔직히 뭐 씻고 자기 바쁩니다, 솔직히. 근데 뭐 다른 분들 이제 이렇게 즐기시는 걸 보고 말입니다. 부럽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 게. 네, 또 가족이 또 가는 공간이 아닙니까? 또 찜질방이 또 주말마다.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그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 주말마다 그 가족이 모여서. 네, 예, 주말밖에 없죠. 지금. 낮에 외식도 하고 또 찜질방에 모여서 그 목욕도 하고. 또 그 가족이 그 공간에 모여서 함께 음식도 먹고 뭐 게임도 하고 네. 예, 그런 공간이 아닙니까? 가보신 적 있어요? 혹시 가족들하고 같이? 네, 저는 이제 아들도 같이 가고 딸도 같이 가보는데 우리 아들은 워낙 이제 그 찜질방에 가면 모욕은 한 뭐 10분, 20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 게임, 컴퓨터에 앉아서 게임을 계속 넣는데 거기서 500원짜리 하나 오면 그 시간이 있어요. 30분이면 30분, 40분, 40분 넣는 건데 밤새 그 게임 놀고 다 보니까 우리 아들은 내가 이제 엄마가 찜질방에 가서 하면 자고 와야지만 가겠다고 해요. 그 아들은 이제 밤새 그 가서 게임을 놀거든요. 왜냐하면 그 PC방에 가서 노는 것보다 거기서 노는 게 싸거든요, 게임이.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아직 이제 애다 보니까 이제 찜질방에 가면 계속 게임 노는 재미에 이제 가요. 가고 거기 가서 이제 냉면 먹고 네네. 그런 재미에 가고 그렇죠. 그 가서 그 뭐야 그 아주 샤워를 딱 하고 그 시원한 냉면 먹는 게 그 별미죠. 또 그게 그리고 이제 제가 찜질방에 가서 아까 이제 때밀이 했다 했는데 때밀이 할 때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북한에는 이제 뭐 솔직히 그 시내나 이제 그 목욕탕이 있지 네네. 시골은 없잖아요. 현재 시골 사람들이 여름에 겨울엔 목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름에 이제 그 겨울에 가서 목욕할 때 그 돌, 이제 꼭지꼭지간 돌을 골라서 그 돌로 이제 땜을 던지. 네, 네, 그렇죠. 북한에 저는 예, 생각이 많이 나요. 떼돌, 그거 떼돌이라고. 네, 떼돌. 아니 피부가 괜찮습니까? 네, 그 떼돌로 이제 때를 밀다 보면 시뻘겋게 되잖아요. 근데 네. 그 시원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 때밀이 하는 그 수건이 따로 있죠. 때밀이 예, 예. 수건이 따로 있어요. 타월, 예, 예. 그래서 그거로 때밀 때마다 이제 그 생각이 저는 불쑥불쑥 나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남한 청년들은 뭐

그 하늘공원에 놀러나갔습니다. 정말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저만큼 놀러나온 사람들로 해서 북적거렸는데 다 공원이요 뭐 놀이터들 찾아서 다니고 아이들 이끌고 부부간이 손잡고 다니는 걸 보면서 아 정말 행복을 느끼는구나 이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젊은 부부간이 어린 아들이 손목을 잡고 정말 얼굴이 웃음을 담고 걸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아 북한도 이런 사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회심을 해봤습니다. 정말 두고 온 세상 북한 땅이 새삼 그리울 때가 있는데 여기서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행복한 주민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북한도 언제 저렇게 살고 있겠는가 저런 행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북한에서 생각하던 것처럼 그렇게 별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 말하는 대로 그 인간의 행복이란 장군님께 충성다하고 장군을 위해서 한 목숨 바치는 것이 인간의 최대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 사람들은 무슨 견해가 다르니까 인간의 행복이란 자기가 꾸려가고 자기가 생활과정에서 이룩한 이런 열매들 이걸 행복이라고 볼 때 정말 론조가 다르고 이론이 되는 이런 행복이라고 생각되겠습니다. 공원에서 노는 많은 사람들은 정말 얼굴에 웃음을 담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이렇게 생활하니까 이런 웃음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정말 북한도 하루빨리 통일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그만큼 행복을 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입을 걱정, 먹을 걱정이 없다면 사람들이 행복이 스스로 찾아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북한에서는 지금도 들려오는 소식에 하면 정말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중국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의 길을 걷고 있으니까 점점 더 쇠약해지고 어제 저녁 그 텔레비전에서 북한이 그 실상을 방영하는 걸 봐도 그렇고 정말 끔찍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루빨리 통일이 돼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뿐입니다. 북한 형제 여러분들도 동참해서 조국이 통일을 이룩하는 그날까지 모두가 힘차게 싸워나갔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우리 손잡고 통일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조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통일을 바라는 남과 북의 애국적 민주주의사들, 북조선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조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다음은 김정일 독재정권 밑에서 북조선인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독재의 하수인들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북조선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그리고 중국에 계시는 탈북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김은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김정일 독재정권에 기생하며 저들이 향락을 위해 인민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독재자의 하수인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지난 9일 열린 북조선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에서 재선된 김일철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국방위원회 위원 겸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이 모든 직무에서 해임한다고 발표했다. 14일 조선중앙통신은 13일에 발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결정 제06회에 따라 김일철이 연유상 관계로 국방위원회 위원, 인민무력부 1부부장이 직무에서 해임되었다고 보도했다. 국방위원회 결정은 김일철을 모든 직무에서 해임할 때 대한 결정이다. 북조선이 고령을 내세워 고위 간부의 모든 직책을 거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정신적으로 무능한 독재자 김정일이 수급 졸개도를 시껏 부려먹다가 헌신적 버려도 버리는 망령의 희생자가 된 것이다. 김일철은 해군 출신으로 인민무력부장까지 오른 특이한 이력이 소유자로 조명록 김영춘과 함께 군부 트로이카를 형성했으며 2000년 9월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남조선을 방문하기도 했다. 북조선 인민군 중장으로 1982년 해군 사령관에 오른 그는 1992년 인민군 대장의 진급에 뒤이어 1997년 인민무력부 제1부장을 거쳐 1998년 9월 김정일 1기 체제 출범 당시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여러분이 아름다운 나라에 가서 마음껏 구경할 수 있겠지요. 테네시에서 여러분의 친구 리사슴. 북한에 있는 나의 친구에게. 저는 남한에서 3년 동안 살았고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북한이 남한처럼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국이 자유로워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며 언젠가는 하나님이 북한 사람들에게 자유와 정의를 세우실 날이 올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에 대해서 계속 말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캐시로부터. 이 글을 접하는 모든 북한 주민들께 안부를 전합니다. 제가 얼마나 당신을 생각하는지를 말하면서 제 한 주간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저는 당신이 겪는 참상에 대해 자주 들었습니다. 이 시기가 매우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그곳에서 함께 하실 것이며 북한에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시며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분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까이 계셔서 그는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을 들으십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스스로 확인해보세요. 구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역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모두를 축복하십니다. 미국에서 당신의 친구 미지로부터. We have so much more to learn about North Korea, but I hope you will learn something. 이상 미국에서 온 편지의 진행을 맡은 수잔 솔티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남한 주민들과 미국인들을 축복했듯이 북한 주민들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저들의 체제 유지를 위해 독재로 탄압하고 있는 노동당이 감추는 북조선 소식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설락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김정일의 중국 방문은 패배자의 구걸 행각이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북조선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는 아시겠지만 지난 5월 3일부터 6일까지 김정일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김정일은 5월 3일 마치 죄를 지은 도피자처럼 새벽 어둠 속에 북조선의 신우주를 빠져나가 중국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런 김정일의 비정상적인 행각을 보면서 남조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김정일이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으면 저렇게 숨어 다니는가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TV 화면에서 중국을 방문하는 김정일의 모습을 보고 김정일이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뇌졸중을 두 번씩이나 앓은 탓에 김정일은 다리를 절룩거리며 걷는데 그 모양을 보면 어이없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어이없다는 말이라는 것이 김정일도 병이 나면 죽는 보잘것없는 한 인간인데 그런 그가 신처럼 군림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의 이익 하나에 북조선 사회가 몇십 년 동안 끌려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정일이 아픈 다리를 끌면서까지 중국을 방문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김정일의 이번 중국 행각은 패배자의 구걸 행각입니다. 문제는 김정일의 구걸 행각이 누구를 위한 것, 무엇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북조선에 계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김정일은 지금 안팎으로 생존 위기의 지면에 있습니다. 우선 장기간 경제난에 시달린 북조선 인민들의 인식에 김정일은 지난 시기처럼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취약성이 낱낱이 드러난 상대적인 존재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작년 12월에 강행한 날강도적인 화폐개혁은

다리를 절룩거리는 초라한 모습으로 이웃나라에 구걸 다니는 자가 과연 제정신을 잃은 정신적 파산자가 아니고 무엇인가? 북녘동포 여러분, 북녘동포들이 남조선이나 중국 사람들처럼 잘 살아보는 길은 단 한 가지, 하루빨리 김정일 독재정권을 끝장내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사람 이야기를 진행할 최성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05년에 대한민국에 오신 박은정 양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박은정이고요. 나이는 22살이고요. 고향은 함경북도 해령시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유성고등중학교를 다녔고요. 2003년 12월 달에 탈북해서 중국에 좀 살고 있다가 2005년도에 한국에 왔습니다. 아, 박은정 양이 고향이 함경북도 해령시라 그랬지? 네. 네, 해령시면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소식이라든가 외부 소식을 네. 좀 접할 수 있었겠네요. 네. 네. 그리고 2003년도에 탈북했으면 16세 때인데요. 네. 네. 아직 나이가 아주 어렸을 때 탈북을 하셨는데 탈북하게 된 어떤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동기는 제가 14살 때 엄마랑 언니랑 먼저 중국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이렇게 있다 보니까 혼자 살기 좀 힘들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장사하면서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엄마랑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요. 엄마가 사람 보내가지고 데리러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 살기 힘들고 또 그래서 그냥 엄마 따라 그냥 오게 됐어요. 어머니와 언니가 먼저 탈북을 하고 아빠는 계셨을 거 아니에요? 네.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은정 양과 이제 네 식구가 살았나요? 저희 아빠하고는 별로 많이 못 지냈어요. 아빠가 좀 난폭하셔가지고요. 아. 그래서 같이 지내지 못하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제가 장사해서 돈 벌어서 아빠한테 생활비 보내주는 식으로 그냥 아빠는 따로 살았어요. 아. 박은정 양이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별거 하셨네요. 네. 그 아버님이 성격이 좀 난폭하셨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네. 천성적으로 성격이 난폭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북한의 남성들을 보면 90년대 중반에 식량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먹고 살기 힘들고 가장이 가장으로서 목줄을 할 수 없잖아요. 구실을 할 수 없으니까 술에 의존을 한다든가 또는 어떤 그 스트레스가 이제 하도 쌓이다 보니까 성격이 난폭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박은정 양이 지금 돌이켜보면 어땠어요? 당시 아버님께서 은정 양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원래 성격이 좀 난폭하셨나요? 아니면 살기 힘들어지면서 더 심해지셨나요? 저희 엄마랑 언니랑 있을 때는 저한테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셨어요. 막 난폭하게 막 굴진 않았었는데 엄마랑 언니랑 안 계시고 생활하기 어렵잖아요. 네. 타락 생활에 빠져가지고 계속 술만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만 보면 엄마가 생각난대요. 그래서 계속 때리곤 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어린 딸을 때릴 때 네. 네. 아빠의 마음에는 어떤 그 은열이 저 있고 뭐 피맺힌 그런 한이 있어갖고 그랬고 또 이제 어머니와 언니들이 먼저 탈북을 한 다음에 아빠가 어찌 보면 이제 타락을 하셨다고 말을 했는데요. 살아가기 너무나도 힘드니까 그 맥을 놓고 아주 살아갈 의욕을 잃었던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박은정 양이 아주 어려서부터 14살 때부터 장사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네. 이제 한참 학교에 다녀야 될 나이가 아니에요. 어떤 장사를 했나요? 처음에는 장사할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는 그냥 너무 어려가지고 그냥 할머니한테 가서 얹혀 사는 식으로 살았었거든요. 근데 계속 살다 보니까 눈치도 보이잖아요. 북한에서 14살이라 그러면은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안 봐요. 그냥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나이거든요. 혼자서 벌어먹을 수 있는 나이다 생각하고 그냥 그때 할머니가 장사 밑전이에게 옥수수 같은 걸 주시는 거예요. 이거 팔아서 네가 뭘 하든 해봐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옥수수 팔아서 여기 시장을 장마당이라 그러거든요. 장마당에 가서 밀가루 사다가 호빵틀에 빵을 구워서 팔았었어요. 농촌이라서 가을거지 할 때는 그 농장원들이 옥수수 그냥 통째로 있잖아요. 가지고 와서 저희 집에 와서 빵하고 바꿔가고 막 그래가지고 좀 이윤도 많이 남았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14살이면 아직도 뭐 어린아이 취급을 받잖아요. 네. 네, 부모들한테 정말 금이야 오기야 그 받들려 살고 있는데요. 14살 나이에 벌써 아주 살림을 뛰어내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나이다. 네. 네, 이렇게 본다고 하면 너무나도 살기 힘드니까 어린들도 어찌 보면 철이 빨리 드는가 보죠. 네, 여기보다는 되게 빨리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봐도 그때 제가 14살 때랑 지금 아이들 14살 보면은 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아기처럼 보이는데요. 14살이 어른들과 이제 같이 어깨 나란히 이제 장사하고 지금 북한에서는 뭐 생활 전선에 뛰어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이제 살림을 떠미기 시작했네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대순 미천 옥수수를 가지고 밀가루를 바꿔서 호빵을 만들어서 장사했다고 하는데요. 장사하다가 뭐 어른들한테 빼앗긴다거나 아니면 그 꽃집이들 와서 훔쳐간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지 않아요? 시장에 나가서 팔면은 그런 경우가 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작은 농촌이니까요. 농촌이니까 이 집에서 뭐 빵 장사를 한다 그러면은 다 알고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고 또 제가 엄마랑 언니랑 다 중국에 오다 보니까 저 혼자 있다는 것도 알고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살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어떤 사람들은 와서 막 어린아이가 그렇다고 막 불쌍하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막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식량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 텐데요. 그런 속에서도 훈훈한 마음, 따뜻한 네. 정은 오고 갔다는 그런 얘기네요. 네. 네. 맨 처음에는 이제 할머니가 그 옥수수 미천을 대줬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은정양이 직접 이제 그 장사를 하면서 이혼도 남았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혼이 나면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남으면은 할머니랑 할아버지도 같이 드시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아버지가 오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먹을 거리 떨어졌다 그러면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아버지한테 뭐 옥수수 분쇄하면은 짝꿍이라 짝쌀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거 만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지어보내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걸 드시고 또 나중에 또 오세요. 그러니까 네. 14살 박은정 양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양을 하고 아빠까지도 부양하는 얘기 되네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래도 농사 지으실 힘이 있으셔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우지하진 않으셔. 원칙적으로 따지면 북한의 그 학생들이 장사하는 거 네.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장사하는 거 통제하진 않나요? 농촌이라서 그렇게 통제하진 않는데 그쪽에서는 좀 통제하는 게 있어요. 보위부에서 나와서 장사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처음에는 좀 그게 심했거든요. 나중에 좀 생활하기 어려워지고 하니까 몰래몰래 계속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하질 못하시더라고요. 통제하러 왔다가도 거기에 할아버지랑 또 뭐 할머니가 또 그 사람들도 뭐 좀 먹여가지고 오시면 뭐 술이나 한 잔 대접시켜가지고 보내시고 그래가지고 네. 일정하게 장사를 하는 과정에는 경험도 터득했고 네. 뭐 이혼을 좀 남겼을지 모르지만은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된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이제 장사를 하다가 있었던 좌절감에 빠졌다든가 미처를 띄웠다든가 이런 적은 전혀 없었고요. 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혼자 해가지고 제가 하는 거라서 좀 힘든 거라면은 14살이면 잠이 많을 때잖아요. 근데 아침에 잠을 못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전날에 이렇게 시원한 빵을 그 물에 풀어가지고 하는 게 좀 어려웠고요. 그리고 팔고 그 다음에 옥수수 배낭을 메고 30리길, 60리길 되는 걸 걸어갔다 오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북한에서는 뭐 100리 정도는 걸어다니는 건 예사로운 일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 어린 나이에 옥수수 배낭을 메고 삼사심이 걸었다는 게 보통 힘겨운 일이 아니겠네요. 네. 네, 공부에 대한 의욕 같은 건 없었나요? 14살은 한창 공부할 나이인데요. 지금 내가 공부를 못하고 지금처럼 이제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염려를 하다 보면 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은 못해봤나요? 그때는 그냥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걸로 그냥 좋겠다고 생각 들어요. 공부에 대해서 언제 신경 쓸 시간도 없었고 딱히 내가 공부해서 뭐 할까 하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또 여기랑 마찬가지로 내가 공부를 해도 누군가 나를 뒷받침해줄 사람이 있어야 했어요. 거기도 그래가지고 나 뒷받침해줄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 내가 공부하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살까 그런 생각에 공부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했고 네. 장사를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공부 같은 건 아주 뒤떨이었다.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그런 거였는데 학생의 제일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공부하는 건데요. 장래에 대한 희망을 어찌 보면 포기하고 접어두고 산 거나 같네요. 네, 오늘 시간이 돼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현재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물의 발견과 발명, 그리고 그 경위에 대해 알아보는 생활의 발견 시간입니다.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일회용 문명을 태동시킨 고분자 화합물인 플라스틱의 발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플라스틱은 19세기 초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화학자들은 1830년부터 종이와 나무, 면을 질산이나 황산과 반응시켜 니트로셀룰로스를 만들었습니다. 폭발성이 강하고 가용성 소재였던 니트로셀룰로스는 당시 반창고와 감각판에 지지체로 사용되었죠. 1862년 영국의 금속학자 알렉산더 파크슨은 파크신이라는 이름의 니트로 셀룰로스 합성 수지를 선보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존 하이아트가 셀룰로스를 만들었죠. 플라스틱인 셀룰로이드는 제1차 세계대전 무렵까지 경질 고무나 뿔 등의 천연 소재를 완벽하게 대체했습니다. 플라스틱을 이용한 상아, 유리, 진주, 호박 등의 모조품도 시장에 출현했죠. 특히 음향업계와 영화 산업 분야에서 셀룰로이드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았습니다. 1892년에는 영국의 화학자 찰스 크로스와 에드워드 베빈이 면을 니트로셀룰로스로 변환시켜서 인조견사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인조 소재는 천연 소재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있지만 개발 초창기부터 값싼 대용품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떨쳐버릴 수는 없었죠. 1907년경 벨기에 태생의 미국인 레오 핸드릭 메이클랜드가 페놀과 포르말데이드를 반응시켜서 합성수지로 만든 최초의 플라스틱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1909년에 메이클라이트라는 내열성 강한 합성수지를 만들었고 이 소재는 특히 전화기와 시계의 몸체, 칼자루, 장신구 제조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고분자 개념이 이론적으로 확립되면서 플라스틱이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화학자 헤르만 슈타우딩거는 여러 차례 연구를 거듭해서 1931년 폴리염화 비닐을 합성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발터 레펜은 아세틸렌 화학의 발판을 마련했고 이로써 석유화학 플라스틱의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1934년 미국의 듀퐁사의 화학자 월러스 캐러더스는 훗날에 나일론으로 알려진 폴리아미드를 합성했습니다. 오늘날에는 특히 가볍고 견고한 소재를 필요로 하는 자동차 및 항공산업, 우주항공 분야에서 플라스틱의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플라스틱의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석유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고 재활용 기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플라스틱 포장용기의 범람이라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의 제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와 같은 물질이 대기권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등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기에너지의 소형 저장장치인 전지의 발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745년 포메른 지방의 농장주 에발트 게오르크 폰 클라인스트와 네덜란드 라이덴 지방의 의사 피터 반 무셴브레크는 각각 독자적으로 전기를 저장하는 실험을 통해서 라이덴병 축전지를 발명했습니다. 그들은 철사의 한쪽 끝을 실험용 발전기에 또 다른 끝을 소위 라이덴병이라 불리는 물병 속에 꽂아서 단순한 형태의 축전지를 만들었습니다. 1747년 영국의 약사 윌리엄 왓슨은 라이덴병의 내벽에 얇은 주석판을 붙여 성능을 개선시켰습니다. 1780년 루이 갈바니는 서로 다른 금속으로 동시에 개구리를 자극하면 개구리의 뒷다리가 경련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갈바니의 실험에 영감을 얻은 알레산드로 볼타는 1800년 서로 다른 두 개의 금속이 젖은 물체와 접촉하면 미약한 전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볼타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금속판 사이에 소금물이나 알칼리 용액을 적신 마분지를 포개어 놓은 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지에서 발생하는 전기는 너무나 약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는 없었죠. 1802년 독일의 과학자 요한 빌헬름 리터는 전기분해 실험을 통해 동전 크기의 구리판과 소금 용액을 적신 마분지를 차례로 쌓아올려 볼타 전지를 간소화시켰고 재충전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죠. 또한 금속판의 수량이 면적을 늘림으로써 전지의 전압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1854년 독일의 의사 빌헬름 요제프 진슈테데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법을 찾다가 구리와 소금물 대신 납과 희석된 황산을 사용했습니다. 한편 프랑스의 가스통 블랑테는 1870년경에 납축전지를 실험하던 중에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면 납극판의 효율이 증대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883년에는 룩셈부르크의 과학자 헨리 튜더가 축전지 대량 생산의 길을 열어 마차와 전차, 전기볼트, 전기발전소의 동력원으로 축전지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초부터는 축전지가 자동차의 시동장치에 사용되기 시작했고 제1,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잠수함의 동력장치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최근에는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방안으로 연료전지의 개발이 각광받고 있죠. 이번에는 현대사회를 지탱하는 에너지 공장인 발전기의 개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전기의 발달은 전동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821년 영국의 물리학자 마이클 패러데이는 매우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두 개의 자석 사이로 구리판이 닿지 않게 통과시켰는데 이때 구리가 회전하면서 전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패러데이는 구리판이 회전할 때에 발생하는 자기장의 변화로 전압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이로써 발전기의 기본 원리가 확립되었죠. 1832년 프랑스의 공학자 이폴리트 피크시는 두 개의 막대 자석을 두 개의 고정된 구리 코일 아래쪽에 회전시켜 패러데이보다 더 큰 전류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최초의 발전기가 탄생했죠. 1852년에 덴마크의 쉐렌 요르트가 발전기 실험을 하던 중에 발전기가 작동하면서 스스로 자성을 띈다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866년에 베르너 지멘스는 요르트가 발견한 사실을 토대로 기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즉 여자기가 차단되어도 외부 전력을 공급받는 발전기는 전압이 낮은 전기를 계속 생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기는 여자기의 자석에 남아있는 자성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발생한 전류를 전자 코일로 보내면 자기장이 강해지고 따라서 자기장과 유도 전류를 증대시킬 정도로 전압이 높은 전류가 발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기는 수차례 개선되어 실용성이 더욱 증대되었습니다. 발전기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진전은 1872년에 프리드리히 폰 해프너 알테넥이 실린더 회전자를 개발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1880년대 초에 토머스 에디슨이 증기기관과 발전기를 결합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1882년에는 최초의 발전소가 뉴욕에 건설되었습니다. 한편 1886년에는 영국에서 최초의 소형 자전거 발전기가 등장했습니다. 이렇듯 오늘날까지 발전기는 다방면에서 걸쳐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의 발견에 김민선이었습니다. 라디오 방송국 나는 송혜림이 친구였다. 탈북자 김용순 씨의 수기를 각색한 라디오 방송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9년간을 살아야 했던 이유는 김정일의 부인 성혜림과 친구였고 그녀가 오호댁이라 불리우던 김정일에게 시집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70년대 초 앞으로 공화국의 최고 권력자가 될 김정일이 다른 사람의 부인인 성혜림을 데리고 산다는 것은 김일성도 모르는 비밀이었고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죽음을 면치 못했다. 이른바 김정일의 권위와 관련된 문제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화국에서는 국악무도한 범죄가 되기 때문이었다. 방송실하고 나는 성예림의 친구였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 제9화 수용소 여덕의 개요를 들으시겠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는 1950년대 중반에 생겨났다. 1947년에 지주, 친일파, 종교인 등 계급 투쟁 대상들을 수용하는 마을 형태로 운영되다가 1958년 평안남도 북창군 득장마을의 단광지역에 최초의 통제구역이 설치되었다. 한편 북한 당국자들은 1958년부터 실시된 중앙당 집중지도사업을 통해 전 주민의 3분의 1인 320여만 명을 적대군중으로 분류해 6천 명을 인민재판으로 처형하고 7만여 명을 산간벽지로 추방했다. 1968년부터 1970년 사이에는 주민 재등록 사업을 통해 주민들을 핵심, 동요, 적대 등 3계층 51개 부류로 구분하고 위해하다고 지목되는 자나 김일성, 김정일 세습 체제에 대한 비판자 등을 조사, 구금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들을 격리 수용한 곳이 여덕의 정치범 수용소였다. 반혁명분자는 3대를 멸살시켜야 한다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어린이들을 포함한 가족, 친척들까지 재판도 없이 수용된 것이 다름 아닌 수용소다. 함경북도의 수성, 화성과 함경남도의 여덕, 그리고 평안남도의 덕천과 북창, 경북도 개천에 이러한 수용소들이 있는데 여기에 갇힌 사람들이 도합 20여만 명이나 된다. 초기에는 적대 계층이 중심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노동당의 간부로 있다가 김일성 우상하와 김정일 후계자 강화 과정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반당 반혁명분자의 명목으로 수감자가 되었다. 그들은 수용소에서 혁명의 파괴분자로 낙인되기도 한다. 여덕수용소는 1969년 7월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김일성의 녹음 강연에서 비롯되었다. 당내 간부들을 혁명화할 때 대하여라는 제하의 강연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간부용 승용차를 부인들이 마음대로 타고 다닌다든가 남편이 간부라고 여자들이 간부 흉내를 내고 다닌다든가 하는 따위들이 자료적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그러한 지적을 받은 대상자들이 여덕으로 끌려왔고 당국자들은 현지에서 생활하고 있던 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인권유린의 생지역 여덕수용소를 만들어냈다. 여덕은 북한 수용소의 대명사 격이었다. 서쪽에 맹산군, 북쪽에 평남 대흥군, 동쪽은 함남 구미군, 남쪽으로는 함남 고원군의 단강지대와 마주하고 있는 고립된 산악지역이다. 그곳에 용평리, 평전리, 구음리의 일부, 그리고 입성리, 대숙리 등 다섯 개리를 합쳐 거대한 통제구역을 만들어버렸다. 철조망성 멀리 하늘과 맞닿아 굽이쳐 흘러가는 험준한 능성밖에 보이지 않은 영원한 귀향지. 수십만 인민의 눈물이 흘러들어 풀과 곡식마저 핏빛으로 물드는 곳. 그곳이 바로 여덕수용소였다. 여덕수용소는 기록상으로는 조선인민경비대 2915 군부대이지만 일명 15호 관리소로 불린다. 소장은 대사 박창서로 경비는 사회안전성 제9국이 담당했다. 첫 입소 가족은 대외문화연락위원회에 근무하던 박영민, 평양역전 백화점 총장 주희숙 부부들이었다. 주변에 평균 해발 1700m에 이르는 산악이 요새처럼 버티고 서서 여덕수용소를 분지처럼 감싸고 있다. 북으로 1724m의 백산, 서쪽으로 1517m의 덕산과 1724m의 병풍산, 남으로 1152m의 매등산, 동으로 1250m의 재봉룡이 에워싸 하늘만 빠끔히 뚫린 지역이기도 하다.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사방 흰눈이 덮인 도가니처럼 보인다. 빽빽이 둘러진 험준한 산들은 탈출자를 막는 데 안성맞춤이었다. 수용소 남쪽 입구에서 북쪽 대숙리 초소까지 대략 35km, 동쪽 영평리로부터 서쪽 병풍산까지는 20km에 이른다. 우리 가족이 처음 간 곳은 공업대대와 관리위원회가 있는 구읍리였다. 1반부터 4반까지가 구읍리였고 5반부터는 입성리였으며 제10작업반까지 분류되어 있다. 구성은 가족 단위, 독신자로 나뉘고 가족 단위에는 장본인, 비본인으로 되어 있다. 독신자의 경우는 모두 장본인인데 그곳 수용소로 들어가는 원인이 된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다. 작업반별로 담화실이 있어 담당 보위원의 통지를 받았으며 각 작업반에는 죄인으로 이루어진 작업반장과 통계원, 7명가량의 분조장과 1명의 축산분조장이 있었다. 경비와 감시는 2중 3중으로 되어 있었다. 수용소를 둘러싼 철조망 너머로 200m에 하나씩 포대경도 세워져 있었다. 그 바깥쪽으로는 뾰족하게 깎은 나무들이 박혀있어 탈출을 막도록 되어 있었다. 수감된 정치범들은 서로가 서로의 감시 대상이고 물고 뜯는 관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주가 불가능했다. 보위부는 이런 수법으로 수감자들을 통제했다. 또한 여덕수용소에는 영훈강의 상류인 입석천이 흘렀다. 워낙 산속의 맑은 물이라 산천어, 열목어, 메기, 버들치 등 물고기가 많아 수용소 내 보위원들의 낚시터로도 이용된다. 하지만 수용자들이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3개월 이상 특별 감옥에 수감되게 된다. 그 절망의 땅에 우리 가족은 삶의 보따리를 풀어놓았다. 시련과 폭풍이 예고되는 땅에 삿자리도 제대로 깔지 못한 오두막 생활이 시작되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기에 이토록 가혹한 삶을 운명처럼 부둥켜 안아야 한단 말인가? 내가 죄를 지었다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짐승도 얼굴 붉힐 이 고통의 땅에서 살아야 한단 말인가? 지금까지 원작의 김영순, 각색의 김민, 자유북한 방송 아나운서들의 출연으로 들으셨습니다. 방송실하고 나는 성예림의 친구였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을 기다려주십시오. 여기는 서울입니다. ...이번에는 북조선에서 주민들을 기만하기 위해 선전하고 있는 내부 교양 자료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당국이 주민들에게 거짓으로 선전하는 내부 교양 자료 분석 시간의 장성군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어제 시간에 이어 북조선 당국이 국경 군인들을 위한 학습 제강을 통해 말도 안 되는 거짓 선전을 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조선 당국은 강연 자료에서 누구나 김일성 민족의 한 성원이라는 자각을 안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해도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며 현재 부분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일부 국경 처병들 속에서는 민족적 자존심이 없이 행동하는 현상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적지 않게 나타나는 현상을 살펴보면 이웃나라의 일부 화려한 표면상을 두고 머리를 기웃거리며 남을 넘겨다 보는 것. 일부 군인들은 이웃나라의 것을 우리와 대비해보면서 무턱대고 제 나라의 것을 가소평가하고 있는 것. 또 돈과 너저란 물건짝에 현혹되어 상대측 나라 사람들에게 굽실거리거나 비굴하게 행동하는 것. 우리를 헐뜯는 헌당과 모욕적인 행동을 보고 들으면서도 단호하게 저지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나라의 귀중한 재물을 훔쳐다가 다른 나라에 밀수하는 것을 보고도 가슴 아파하지 않는 것. 이웃나라에 비법 월경을 하거나 월경 도주사들을 도와주는 것. 너절하게 이웃나라 사람들의 물건을 훔쳐오므로써 우리를 비방할 수 있는 언지를 주는 것입니다. 강연 자료는 또 지난 시기에는 미제의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이 우리의 자주권을 짓밟으려고 침략 책동을 감행할 때에도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강경하게 맞서 싸웠다며 고난의 행군 그리고 강행군 시기에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장군님의 신념과 의지를 받들어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켰으며 오늘은 강성대국의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연 자료는 국경 처병들이 민족적 자존심이 없이 행동한 것에 대해 심각한 교훈을 찾아야 하며 그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높은 민족적 자존심을 가지고 살며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북조선 당국이 주장하는 강연 자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조선 군인들도 식량 곤란의 어려움은 일반 주민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북조선 당국이 선군 정치를 주장하면서 군의 많은 배급을 풀고 있지만 그 수혈을 다하지 못하므로 군인들은 언제나 배를 굶으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북조선 당국이 주장하는 강연 자료와 같이 민족적 자존심을 지켜서 이웃나라의 화려한 현상에 대해 눈을 돌리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북조선의 주민들과 군인들은 스스로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식량을 구입하기 위해 낮은 야산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산나무를 뜯기 위해 몇십이나 되는 먼 길을 이동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남의 밭이나 남의 집에 들어가 식량을 훔치는 일은 일반인들이나 군인들이나 일반화되고 있으며 국경연선 지역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은 중국으로 넘어가 양식을 훔치고 밥을 빌어먹고 오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어지러운 사회 분위기는 사람들 사이에 불신과 이기주의를 낳고 도덕과 질서가 무너지고 전반적으로 피폐해져 가는 것에 민족적 자존심이 강해졌던 우리 주민들도 배고픔에 견디지 못해 모두가 자신의 배를 채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금 국경연설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 주민들을 강탈하고 억압하는 군인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북조선의 김정일과 구축군들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제대로 된 정치를 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들의 안락을 위해 개혁개방을 하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북조선 동포 여러분, 그리고 군인 여러분, 지금 북조선 당국이 선전하는 강연 자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조선 당국은 지금도 북조선의 모든 군인과 인민들을 어린애를 올리는 마냥 뻔한 사실을 놓고도 아직도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걸고 들고 있습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행복과 욕구 충만을 위해 남의 나라 물건에 현혹되어 외제차에서 외국의 모든 물품 그리고 모든 음식에 이르기까지 마음대로 수출해오는 김정일과 구축군들은 민족적 자존심을 떠들고 있지만 그들에게서 민족적 자존심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해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쓴 회고록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통치자들이 계속 떠들고 있고 여기 좌파 세력이 동조하고 있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독재의 기본 특징은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이기주의에다가 폭력과 기만을 합한 것입니다. 김정일은 이기주의의 극치이고 폭력의 극치이고 허위와 기만의 극치입니다. 수백만 주민들이 굶어 죽고 온 나라가 감옥으로 되어 있고 수십만의 탈북자들이 해외에서 방어하고 있는데도 계속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철저한 이기주의자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정치가 잘 되는 것처럼 무슨 강성대우기니 뭐 있다 어떤 수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기주의의 극치이고 폭력의 극치이고 허위 기만의 극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탈북자들만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탈북자들은 거기에서 직접 그런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내에서는 그런 김정일이 주장하는 데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와 한민족끼리 협조한다는데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탈북자들은 사태를 옳게 밝혀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민족끼리 뭘 하자는 거인가? 우리 민족끼리 통일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민주주의적으로 통일하자는가? 아니면 수령 독재주의로서 통일하자는가? 우선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될 거 아닌가? 김정일은 민주주의를 완전히 말살하고 수령 개인 독재를 철저하게 실시하는 자고 이 점에서 조금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기에 좌파 분자들은 자꾸 달라졌다고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이 좀 불어났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없어서 하는 일이지 수령 개인 독재를 양보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 민족끼리 협조를 하고 통일하자게 되면 수령 절대주의 독재를 없애야 되지 않는가? 개혁개방이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중국과 같이 개혁개방이라도 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 민족끼리라고 한 말도 조금 의의가 있지만 이것은 전혀 민주주의를 반대하고 수령 절대주의 독재를 주장하면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게 무슨 말인가? 우리 민족끼리 통일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게 되지도 않은 말이거든. 다음에는 시장 경제를 가지고서 통일하자는 거인가? 아니면 거지가 다 되고 파산될 대로 다 파산된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가지고서 이게 사회주의 계획경제라는 말도 맞지 않아요. 수령 절대주의 독재 경제를 가지고서 통일하자는 거인가? 체면이 있어 이게. 자기가 다 불어먹어서 거지가 된 놈이 잘 사는 부자가 된 형네 집에 와서 같이 살면서 내내 관계없이 다 같이 먹고 살자 이 말이 되는가? 완전히 그 강도배하는 태도지. 여기 무슨 진실성이 있는가? 이런데 여기에 한국의 좌파 분자들은 또 경제 협력이요 뭐요? 협력이 무슨 협력인가? 이게 다 자기 기만이란 말이에요. 무슨 협력인가? 북한에서로부터 협력 받을 것이 뭐 있는가 지금? 그저 원조해준다면 국민들이 알기 쉽게 원조해준다고 하면 될 건데 무슨 협력인가? 시장경제라는 게 시장이 좀 넓어졌다고 해서 시장경제인가? 사회주의 국가는 시장이 없는가? 자기 땅을 자기가 이용하고 자기 집을 자기가 지을 수 있고 자기가 만드는 물건을 자기가 팔 수 있고 이렇게 돼야지 그것이 시장경제로 되는 것이지. 시장이 조금 넓어졌다고 해서 시장경제라면 고대 로마 시대부터는 다 시장경제야. 이렇게 거짓말쟁이가 어디 있는가? 다 그 같아. 그 놈하고 우리 민족끼리 하자는 놈이 다 같은 놈들이란 말이야. 같은 거짓말쟁이란 말이야. 셋째로 사상적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는 원칙에서 통일하자는 거인가? 아니면 사상적 노예 제도를 가지고 통일하자는 거인가? 북한에서의 사상적 노예 제도는 뭐예요? 사상의 자유가 있는가? 다 유일 사상, 김정일이 사상으로 다 사고하라. 신앙의 자유가 있는가? 언론의 자유가 있는가? 언론기관이야말로 철저하게 김정일이 통제하여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그 나쁜 놈을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영도자여 위대한 장군님이 하면 자꾸 떠들 수 있겠는가? 이게 얼마나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사상적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뭐이겠는가? 모든 출판 보도기관들은 다 인민들을 사상적 노예로 만드는 그 수단으로 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무슨 우리끼리 토일인가? 그러면 평화주의냐 군국주의냐 하는 문제, 평화를 위해서 평화주의로서 통일하자는 것인가, 군국주의로서 통일하자는 것인가. 평화라고 하는 건 과연 여기 속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실제 있은 공공연하게 내세우는 게 뭐인가. 선군사상이라고 하는 선군정치라는 게 뭐인가. 군국주의가 아니고 뭐이겠는가. 군대를 강화하고 거저 핵무기 무장하고 대량살상무기 만들고 계속 이거 주장한단 말이야. 선군사사, 선군정치가 이거 현명화되는 거 자꾸 떠들고 있고, 이 세상에서 뻔뻔스럽게 군사독재를, 군국주의를 그냥 이렇게 노골적으로 주장한 건 김정일이밖에 없어. 역사책을 찾아보라. 어디 있는가? 한국에 와서 우리들이 살아봤는데 여기서 전쟁을 하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거저 벌벌 떨고 있지, 다. 군대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 그들이 아무리 비밀로 하지만 군대의 수가 1990년에 170만이어서 경비대까지 합하게 되면 200만이에요. 아마 지금도 그렇게 줄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청년들 2년 동안 군대에 복무하는 것도 자꾸 길다고 해서 요즘 그것도 좀 줄어졌지. 그건 지금 10년으로부터 13년까지 해서, 그리고 즉각하게 되면 군사력을 가지고서 뭐 어떻게 하게 되면 진문개 뿌리고 말겠다 뭐 있다고 위협을 자꾸 하고 있고, 여기서 어느 당이 정권을 주게 되면 핵전쟁이 일어난다. 이건 명백하게 위협이 아니고 뭐인가. 군대 복무하고 나오게 되면 또 돌로 보내지 않고서 탄광 광산에 내보내서 조기대를 하고 교도대를 하고 이러면서 자꾸 일생을 망쳐버리고 있는데, 이보다 더 군국주의가 어디에 있는가. 이게 무슨 놈의 평화인가. 실제 있은 북한 내부에서는 매일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 무슨 전쟁인가. 평화로운 주민들, 행복하게 자기 생활을 자기 힘으로서 꾸려나가려는 국민들을 반대하는 김정일 악당들의 전쟁이다, 이게. 독재자 곧 주민들에 대한 전쟁이란 말이에요. 끝으로 이들은 대외관계에서 반미하고 친미가 있는데 계속 반미를 주장한다. 우리의 한국의 발전이라고 하는 게 미국과의 동맹을 떠나서 생각할 수 있는가? 그러면 자기네들도 빨리 중국하고 동맹관계를 끊어야 되지 않는가? 러시아한테 대해서 동지라고 하면서, 그리고 계속 미국이 호전과요 뭐 어떻게 하면 자꾸 떠들고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말을 하는가, 그예요. 6.25 전쟁 때는 우리 민족끼리가 아닌가? 10월 혁명 때는 한 민족이 아닌가? 한 민족 안에서 계급 투쟁을 한다고 하는 게 이들의 그 이론인데, 우리 탈북자들은 이런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했거든. 그걸 우리들은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 알려줘야 돼. 어느 편이 정당한가, 옳은가 옳지 않은가 하는 것이야 개선이 명백해야지.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nkradio.com과 단파 라디오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참여를 원하시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 중국과 제3국의 탈북자분들은 자유북한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할 주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우체국 사소함 92호 자유북한 방송입니다. 중국이나 제3국에서 전화를 거실 때에는 먼저 국가번호인 0082를 누르신 후에 지역번호 2를 누르시고 2699-097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중국과 제3국의 탈북자 여러분, 그럼 내일 이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